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나미비아 공화국 대통령 특사인 네툼보 난디 은다이트와 부수상 겸 국제관계 및 협조상과 일행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